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5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중국의 홍콩봉황위성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과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122호 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 체스코 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 조선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머니 탕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노력적 선물로 제작한 기계설비 전시장을 돌아보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